자, 오늘 어제와 동일한 본문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 다 아마 떠올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역사, 마지막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앞서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 신령한 산을 말합니다. 또두 번째로 지붕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지붕을 말씀드렸죠. 또세 번째로 밭에서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허영, 세상의 모든 죄악을 바라보며 사명의 밭에서 뒤로 돌아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네 번째로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낳아야 할 자녀, 때가 되면 낳아야 되고 또한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이 종말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마지막 신앙의 자세죠. 바로 우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이 실제 보이는 겨울이나 실제 안식일을 의미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땅의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가 매번 찾아오는 겨울과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을 피할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겨울에, 실제 안식일에 환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피해야 할이 겨울과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환란이 닥칠 때 그때가 겨울이 되면 안 되고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겨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겨울은 어떠한 신앙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려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 우리의 신앙이 겨울이 되면 안 된다,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여름에는 온도계의 수은주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뜨거우면 올라가죠. 하지만 차가운 겨울이 되면 수은주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환란이 닥치는 순간이 겨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신앙, 마지막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 줄곧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겨울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했으면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가라 이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일까요? 바로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지 않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이란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신앙이, 내가 마음이 아프든 마음이 어둡든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내가 나와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자, 그 사람이 올라가는 신앙이다. 요한복음 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으로 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겨울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감정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받기를 힘쓸 때 마지막 환란이 임할 때가 영적인 겨울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겨울에서 벗어나야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겨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겨울은 바로 우리의 차가운 신앙을 의미합니다. 식어져 버린 신앙, 차가운 신앙, 이것이 겨울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차가운 겨울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차가운 겨울을 뚫는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환란이 갈수록, 환란의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죠. 그때 반대로 뜨거운 신앙, 뜨거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풀어져야 차가운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냉랭해진, 차가워진,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이었던 이들이 뜨거워져서 다시 올라왔어요. 차가운 영적 겨울에서 이들이 벗어나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구속사 시리즈를 봐도 마음이 뜨겁지 않다. 이것은 분명 우리 안에 영적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뜨겁지 않다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성경을 보고 구속사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도 더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사관학교에도 일부러 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영적 겨울에서 모두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차가운 겨울을 뚫는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깨달아진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또 식어져요. 내가 깨달아진 마음, 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 나의 신앙은 더욱 뜨거운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서고 거짓 선지자들이 핍박을 해도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더더욱 뜨거워졌고 누가 이것을 막아설 때마다 방해할 때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막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선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구속사 말씀 증거에 대한 열심과 열망이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사람들이 될 때 어느덧 영적인 겨울은 물러가고 마지막 때 환난도 넉넉히 통과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규례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구약 율법의 대표, 안식일을 지키라. 즉 우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율법에 얽매인 신앙, 마지막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에 얽매인 신앙, 이 안식일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의 특징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한계를, 율법적 신앙의 한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율법의 얽매인 신앙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행위의 얽매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행위의 얽매인 신앙,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율법적 신앙, 행위의 얽매인 신앙을 말해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신앙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이죠. 이 모두가 바로 율법적 신앙이요 안식일 신앙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되 행위에 얽매였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켰어요. 아모스 8장 5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들의 안식일을 지켰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안식일에 빨리 지나가서 장사 좀 하게 하라. 이 안식일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느냐. 이들의 안식일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신앙, 보여주기식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 신앙에서 벗어나야지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적 신앙, 안식일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율법의 얽매인 신앙이다.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즉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틈만 나면 이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정죄했어요.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랬죠. 안식일을 덧으로 놓고 그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을 죄 있다 정죄하려 했습니다. 이게 안식일 신앙이. 요한복음 5장 16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적 신앙, 안식일 신앙이에요. 이 시간 혹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말씀은 나와 남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더욱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행위에 얽매여 남을 판단하는 안식일 신앙에서 모두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영적인 겨울, 영적인 안식일이 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책에 찬송하시며 마지막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68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